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욥기 오늘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전체 내용은 너무나 지긋지긋한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해도 풀려나지 않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너무나 긴 그런 고난의 이야기지만 욥기의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1절부터 앞에 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시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는 것을 욥은 들으면서 결국 저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이게 얼마나 이치를 가리는 말이고 내 잣대와 내 머릿속에 있는 논리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합당하지가 않아.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아. 이거는 뭐 unfair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욥은 자기도 고백하다시피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정도로 욥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하고 29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우정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과 너무나 인티메이트한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기나 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그는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었고 지금은 제대로 눈으로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새로운 하나님이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너무나 자유로우시고 너무나 놀랍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한 10가지, 뭐 100가지가 돼도요, 그 질문 자체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해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지적인 회의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지적인 회의가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껴안아주는 것,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 대한 작은 지식과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더 알면, 사실은 내가 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는 이 수준은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구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죽은 후에라도 변호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대표해서 두 친구에게도 말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과 8절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내 종 욥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지금 변호하고 계세요. 궁지에 몰렸고 세 친구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정말 고집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욥은 끝까지 외로움의 싸움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세요. 욥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도에 지나친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고서는 막 계속 그걸 가지고 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러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그 사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추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선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 자체가 아니라 지금 욥이 회개하는 것은 소발이 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한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하고 그 죄를 내려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알지도 못하지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무지한 자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판단했었던가 하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변호해 주세요. 6절에 보면은 그의 회개하는 모습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한한다라는 말은 본래 이런 말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은 뭐 자기를 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얼마나 깊은 죄악이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내 속에 교만함이 깊은지를 그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밖에는 욥이 볼 수 없었던,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그러나 욥 자신도 죄인이었고 죄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죄성이 가득한 것을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그것을 그는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가득해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이것을 나는 지금 너무나 혐오하고 이것이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만큼밖에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행동하고 있는 나, 움직이고 있는 나,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잘못한 것, 저렇게 행동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수준에서,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싫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싫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싫어야 돼요. 혐오할 정도로 그것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를 혐오합니다 라고 하면서는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를 알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예외겠습니까? 아니, 안 그렇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병적으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더 깊은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절에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 2장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3장 1절부터 42장 6절 여기까지가 사실 히브리어의 시의 형태로 다 쓰여진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시면서 야, 표현이 참 놀랍다. 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문학에서는 이 욥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의 아주 시였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다시 산문 형태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인 거죠. 7절부터는 마지막 설명인데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은 엘리바스에게 너 욥한테 가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욥한테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 종 욥, 내 종 욥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이 받은 은혜와 은혜의 체험은 어떤 건가 하면은 사실 내 종 욥, 고난받는 이 종 욥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그림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무고히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희들이 제사드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마치 욥이 제사장인 것처럼 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나왔죠. 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는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하여 빌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앞에 1장 2장에서 보았던 욥에 대한 설명, 1장 초두에 나왔던 설명이죠. 욥이 뭐 소가 얼만큼 있었고 나귀가 얼만큼 있었고 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배로 복을 주시는 것을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이 모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물어가는 해죠. 그 인생에 말년, 노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을 주시는데 고난에서 이제 풀어주시고 11절에는 그동안 자기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욥은 얼마나 가슴을 쳤어요.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 찾게 되고 두 배로 잃어버렸던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좋은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모년에 자기의 저물어가는 세월 저물어가는 인생의 그 시간에 형편없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영혼이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고난의 세월이 얼마큼이 됐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욥의 모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일곱하고 딸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들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됐는데 딸 셋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맨날 우리 딸은 왜 하나님의 아들 맨날 이렇게만 표현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뭐 딸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딸들 셋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열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와이프 맞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아주 유일하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는데 더 놀라운 건 노년이니까 그냥 한 2, 3년 살다가 이렇게 죽었겠지. 가 아니고 16절에 보시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죽어서야 혹시 은혜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살아생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을 잠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초월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들은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것. 그저 이 오묘한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도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잘 뭔가가 풀리지 않으면은 아, 저 사람 영적인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사도는 5장 11절에서 욥의 견딤을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기억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욥의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 견인하시는 것. 그를 끝까지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 응보의 법칙,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법칙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들어와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설교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다. 이걸 욥기는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배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를 욥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한 상처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가 했습니다만은 노리치의 줄리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을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욥처럼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이런 140년 동안 모년에 받은 축복과 같은 것을 유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 순교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인생의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지 욥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손길 안에 우리가 벗어난 적은 한순간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